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.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.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. 이제는 울지 않을래. 이별은 너무 아파요.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.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 언제까지.